life is its some predictable ability. Anyone can be anything, you can be everything. It's lonely night, 조용한 밤이야. 너무 어둡다. 나의 마지막 한 내 목소리로 이뤄낼 과적의 별들 사이에서 I'm just lonely. 누가 나 위해 손을 뻗어 날 잡아줘. 후회 짊어진 채로 그 누구도 신경 안 써도 난 지쳐 쓰러지지 않을 거란 나의 맹세로 하늘 높이 바라보는 곳에 모습이 더 많은 꿈이 나를 반기니까 Don't care about the person though 그래 내가 살아가야 하지 무너지면 모든 게 수포가 될 거야 꿈마저도 수포가 될 거야 꿈마저도 내가 이곳에서 마셨던 숨마저도 너무 쓰라리고 아팠지만 참을 수 있어 꿈 위에서 탐탁지 않아 그래 누군가는 나를 원치 않았고 모두의 호감을 사기엔 나는 너무 어렸어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어른이 돼가고 완벽하진 않아도 자랑스럽게 날아도 It's lonely night 조용한 밤이야 너무 어둡다 나의 마지막 한 내 목소리로 이뤄낼 과적의 별들 사이에서 I'm just lonely 누가 나 위해 손을 뻗어 날 잡아줘 후회 좀 떨어진